최근 남조선 괴뢰 배당이 우리 공화국을 걸거들며 사이버 테러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괴뢰 경찰은 우리 공화국이 저들 민간 기업의 방위 산업 관련 자료 4만여 건을 빼냈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 무슨 사이버 테러 대비책 강구와 보안 강화를 떠들어대는 가운데 17일부터 남조선 전 지역에서 대테러 특별 교육과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벌여놓았습니다.